저품격 서민 축구 방송 축구 한주의 캐스터 장선호 박환식입니다. 아, 네. 아 네. 아 뭐죠? 아 그냥 이름만 해도 되지 않나 이제? 아 너무 오랜만에 해서 감을 잃으셨나요? 아 이게 양아치지. 지난주에 뭐든 하겠다고 해놓고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 뭐 뭐든 안 해도 뭐. 안 하는 것도 그냥... 하는 건가? 나 진짜 집에서 숨만 쉬었어. 저도 그랬어요. 밥 먹고 숨만 쉬었어. 저도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누워서 핸드폰만 하는. 핸드폰이라도 했으면. 진짜 자고 자다가 밥 먹으라 해서 밥 먹고 다시 자고 새벽에 안 자고. 지난주에 했으면 뭐 거의 추석 특집이었는데 뭐 아쉽게도 지난주에 나 못했고. 우리가 추석 특집 할 게 뭐 있어? 추석 특집 챔스? 챔스 프리뷰?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브리에 뭐 코펜하겐 뭐 어쨌든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는 잘 지내고 이제 2주 만에 돌아왔는데 살이 올라가지고 죽겠네. 다들 살 많이 쪘겠죠? 1, 2kg 정도씩은 다 쪘겠지. 나 한 3kg 찐 것 같아. 아 큰일이다. 일단은 추석이 끼면서 저희가 부리지 않게 이제 한 주를 건너뛰게 됐고 뭐 저희 없는 사이에 저희가 이제 또 인사 안 드린 사이에 또 여러 일들이 있었죠. 여러 일들이 할 게 있나요? 뭐. 지진 우직근 막 지진 나고 뭐 이제 날씨도 비오 태풍이 이제 끝나고 지나갔죠. 나니까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 그러고가 또 지진이 오고 무서워요. 이게 웃긴 게 JTBC 뉴스에 그 계속 이제 유승민 국회의원이 그 출격 대기 이제 출연하려고 계속 대기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방송에 나오려고 하는데 지진 속보가 나가지고 손석희가 아 지진 특보를 먼저 올려야겠다라고 해서 바로 지진 특보로 돌리는 바람에 유승민 나오지도 못했고 이번에는 나와가지고 이제 입을 좀 떼려고 하니까 또 지진이 터져가지고 또 지진 터져가지고 지진 속보로 또 돌려고. 아 이게 그 유승민 의원이 뭔가 잘못이 있네. 뭐 있나봐. 그래도 JTBC랑 뭐 안 맞아. 뭐가 안 맞네. 아 손석희 앵커랑 뭐가 안 맞는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근데 또 웃긴 건 또 경주야. 그렇네. 그렇네. 아이고 참. 뭐 어떻게 뭐 새누리당. 그냥 유승민 의원님은 그냥 JTBC 안 나가는 걸로. 경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기 뭐냐 저거 그 사드 약간 비슷한 위치일 텐데 사드가 상주였죠? 상주죠. 네 상주죠. 그 근방일 텐데. 네 근방이죠. 뭐 경주에서도 난리치는 TK 지역 그쪽 뭐 경주 뭐 다 난리났지만 근데 이쪽은 내 전문 분야가 아니므로 넘어가고 일단은 저희가 원래 축구 얘기하는 거였으니까 이제 다른 안주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우리가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지 한번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일단 시작은 우리가 EPL 항상 하듯이 EPL 리뷰로 장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라리가랑 분데스리가 리뷰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롭게 추가된 거죠. 챔피언스 리그 뭐 새롭다고 할 게 있나? 뭐 매년 똑같지 뭐, 뭐. 아, 우린 이제 올해 처음 하는 거니까 챔피언스 리그랑 유로파 리그 잠깐 뭐 주요 경기 몇 경기 좀 짚고 넘어가는 정도. 왜냐하면 이제 앞에 챔스나 유로파 나온 팀들을 다 이미 한 번씩은 훑고 지나가기 때문에. 근데 챔스가 먼저 경기가 먼저 치러졌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1, 2부 하면서 챔스 얘기를 몇 번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하긴 할 것 같고. 그러고 뭐 마지막에 챔스 이야기를 뭐 하면은. 아니면 아예 챔스를 앞으로 빼든가. 이렇게 또 급박한 거야? 역시 거지. 대본 없이 역시 대본 없이 이루어지는 거지. 아니야 그냥 EPL 라리가 챔스 가자. 나 당황했잖아 지금. 이건 너무 파격이라서 나 지금 당황했어. 뭐 어쨌든 그러면 이제 EPL 리뷰를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뭐 어떤 경기가 일단 제일 먼저 시작한 경기부터 하죠. 이번 EPL 5라운드였나요? 5라운드였죠. 3라운드 EPL이 3라운드인가요? 5라운드인가? 3라운드 아니었나요? 3라운드 아니죠. 아 그런가? 벌써 5라운드까지 했나? 지난주가 4라운드였잖아요. 아 그랬구나. 이번주가 5라운드. 아 맞다 라리가랑 분데스리가 그쵸. 분데스리가가 3라운드구나. 그쵸. 아 오늘 하루 만에 여기 영국 갔다가 독일 갔다가 스페인 갔다 하니까 지금 정신이 아직 시차 적응이 아직 리그, 안 돼서 리그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지금 어쨌든 EPL은 이번에는 5라운드 경기 첫 경기가 아주 볼만한 경기였는데 아 어, 근데 이거 너무 빅경기여서 뒤로 빼면 안 돼요? 그럼 뭐 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어... 우리 그거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제일 큰 뉴스? 뭐? 무리뉴의 3연패? 아 무리뉴의 3연패 이게 뭐 몇 년 만이라고 하죠? 포르투 감독 2003, 2004 시즌 이후로 몇 년이야? 13년? 13년 만에 3연패라고 하는데 이게 어마무지한 기록을 또 한 번 세웠어요 맨유 가서 작년에 3연패 안 했나? 안 했나 봐요 안 했나 보네 그 와중에도 무슨 용케 안 했나 보네 그러니까. 아 진짜 순위 그따구로 만들어 나는 그 3연패 안 하고서는 그 순위가 어떻게 만들어졌지 도대체? 그 순위 작년에 야. 워낙에 무승부가 많았기 때문에 무케이 무케이 무과장 아 그래서 무리 아 무리뉴 무리뉴 뭐 아무튼 뭐 네 이번에 근데. 3연패 하면서 네. 와포드한테 와포드 원장 가서 3-1 그 전 경기가 뭐였죠? 챔스에서 아 유로파 유로파죠. 유로파 챔스 못 갔어요 어색해 유로파에서 저기 어디야 어디로 유로파에서 페네르바체한테 아 페네르바체한테 1-0으로 졌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맨시티한테 탈탈탈 털렸죠. 그렇죠. 2-1로 이제 뭐 털리고 한참 털리다가 그렇게 털릴 줄은 몰랐어. 일단 점유율에서 너무 밀렸고 39-61? 아 점유율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펩이 워낙에 점유율 위주로 축구를 가져가기 때문에. 무리뉴가 그렇게 수비를 안정화 시킬 거면은 시키도록 훈련을 했으면은 그렇게 경기를 하면 안 되지. 왜 다 멍 때리다가 다 선수 다 놓치고 그렇죠. 뭐. 뭐냐 위치 잘못 잡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 뭐 아무튼 이번 경기도 뭐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문제였던 게 웨인 루니 그쵸. 웨인 루니의 이제 능력이 이제 다 됐어요 하락이 됐으니까 중국을 가든 미국을 가든 어디든 가라 좀 제발 지금 맨유 팬들 약간 이 입장이에요 지금 맨유 팬들 투표했다죠 맨유 루니를 이제 벤치에 앉혀라 라는 투표를 했는데 투표 결과 99%가 찬성을 했다는 99.76%였나? 그거 그 반대 0.3%는 그러니까. 다른 리그 보내라 출전시켜라 아니라 다른 리그 보내라 내가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루니가 지금 너무 폼이 안 좋아요 네, 뭐 국대 경기에서 살짝 살아나나 싶더니 다시 맨유 등이 버로를 타는 어 일단은 와포드가 아무 압박이 없는데 아무 뭐 별거 안 하고 있는데 다 저기 뭐냐 패스 미스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맨유가 일단 이번에 중앙에서 확실히 물꼬를 못 터줬기 때문에 중원에 펠라이니랑 그리고 포그바 그리고 루니인데 일단은 펠라이니부터 얘기하자면은 펠라이니는 일단 무리뉴가 좋아하는 몸빵이죠 딱 그 스타일인데 그래서 뭐 볼줄기는 아 뭐래 그래 그렇다 쳐 하고서는 넘어가 그럼 루니 아 루니 그래 루니 루니는 폼이 하락했어 그쵸 폼이 굉장히 하락해가지고 옛날 그 긱스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긱스는 그래도 볼줄이라도 좋았죠 엄청 진짜 장난 아니게 좋았는데 물론 현대 축구 옛날 그렇게 옛날도 아니지만 압박이 더 강해지긴 했지만 이번 경기를 보면은 긱스가 들어와도 더 잘할 것 같아요 긱스가 더 잘할 것 같은데 포그바도 아무튼... 지금 기사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문제가 많은 포그바가 게 그러니까 역할이 좀 애매해요 포그바한테 무리뉴가 뭘 바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둘 다 그러니까 원래 포그바는 약간 수비적인 플레이보다는 약간 공격적인 플레이에 치중하는 유벤투스에서는 그랬죠 그쵸. 그러고 이제 프랑스에서는 약간 쓸어주는? 약간 그쵸. 수비적인 역할도 종종 하면서 3선에서 앞으로 한 번에 넘어가는 패스 그런 걸 좀 원했는데 근데 프랑스에서도 포그바가 3선으로 한마디로 수비 역할을 뛸 그렇죠. 때는 그렇게 좋진 못했거든요 포그바의 능력치 자체가 수비적인 능력치가 거의 없어 아 있긴 있어 근데 있긴 있는데 그러면 장점을 못 살리지 네 장점이 안 살아서 그래서 좀 포그바의 이제 활용도를 유벤투스가 정말 잘 쓴 건지 아니면 다른 감독들이 너무 못 쓰는 건지 아니면 받쳐주는 선수들이 잘해주는 걸 수도 있어 옛날에 유벤투스 때 한참 잘 나갈 때는 옆에 마르키쇼랑 피를로 그렇죠. 옆에 이렇게 든든한 뿌죽이 뿌려주는 애랑 이렇게 잘 달려주는 그러니까 애 있으니까 포그바가 측면에서도 뛰다가 뭐 중앙에서도 뛰다가 근데 뭐 지금은 한 명은 뭐 비비로 앞으로 튀어나가지 한 명은 가운데서 아주 헛질하고 있지 이러니까 포그바 뭐 할 뭐 해야 돼 그 두 개 그 두 개 다 루니 아니야? 한 명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두 개 다 루니 아니야? 펠라인이 팔꿈치 쓰고 반칙방 반칙만 주고 있고 계속 펠라인이 팔꿈치고 아프로디테 머리 막 염색해가 염색 다 빠져가던데 뿌염 해야겠던데 아 일단 포그바가 일단 이번 경기도 꼈다듯이 그 역할에 문제가 있어서 유로파 경기에서는 또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왔더니 거기서도 딱히 보여준 게 없었어요. 내가 유로파는 하나도 안 봤어. 약간 유로파는 포그바가 너무 혼자 하려 했던 느낌이 컸어요. 일단은 요즘 들어서 그게 좀 심해지. 그러니까 포그바가 원래 경기가 안 풀리면은 자기가 뭘 해내려고 해 막 계속. 그게 이제 요즘 들어 경기가 안 풀리니까 그게 더 심해지는 거고. 그리고 최전방에서 질라탄도 이번에는 별로였어요. 뭐 눈에 띄는 움직임이 없었죠. 뭐 이제 질라탄이 뭐 내려와가지고 볼을 뿌려준다던가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제대로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었고 그나마 이게 웃긴 게 그렇게 돈 몇백억 몇천억을 쓰고서는 결국은 에이스는 래시포드. 역시. 그러니까 역시 유소년을 잘 키워야 된다는 게 이런 거야.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유소년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반할 의문의 일승. 우리나라에 반할을 내려와야 되나? 최강희 감독 저희 중국 갈 것 같던데. 아니 그거 봤어요? 그 페북에 엄청 돌아다니던데 반할이 무리를 놀리는 자. 아 봤어요. 못 볼 수가 없지. 나 그거 웃겨요 놀라는데. 반할 옛날 그 바세리스 때 둘이 이렇게 걷는 장면인 것 같은데 거기다가. 그거를 사는데 참 장명을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뭐지? 알사 회원들. 그 알사에서 또 바뀌지 않았나? 모르겠어. 뭐 아무튼 막 뭔 일이 있어서 바뀌었던 것 같은데. I like soccer. I love soccer였다가 I like soccer. 뭐 아무튼 바뀌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대해야도 이번에는 좀 약간 실망스러운 경기를 보여줬죠. 네, 그랬죠. 저기 스페인 국대에서 볼이 안 와가지고 나가긴 했는데 경기 감각이 떨어졌어. 아 떨어져 본 거야? 나 갔는데 아 볼이 와야지. 그래서 아, 경기 감각이 떨어졌어. 맨시티 경기에서 너무 많이 막았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경기 감각이 떨어졌어. 저기 그 스페인 국대 가가지고 한 두 경기 쉰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맨시티전에서도 경기 감각이 올라오나 싶더니 이제 또 떨어진 거지. 근데 그럴만한 게 페네르바체 경기에서도 별로 막은 건 없어요. 한 개가 별로 없었거든. 골 먹힌 것도 그래서 골 먹힌 것도 있어. 너무 많이 졌네. 아 진짜 뭐 브라보인 줄 알았어 나는. 오히려 이번 경기 브라보는 괜찮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 최악의 골키퍼가 데헤아로 뽑힌 걸로 알고 있어요. 데헤아 그리고 앞에 에릭 바이 그렇게 3연승 할 때는 그렇게 잘하더니 그러니까 한번 빠지니까 무리뉴가 항상 그런 것 같아. 한번 빠지니까 한번 빠지면은 거기서 잘 못 태어나오는 선수들이 이번에 태업하는 거 아닌지. 어쨌든 맨유가 3-1로 와포드한테 패배를 했죠. 네 3-1로 잡았어야 할 경기인데 확실히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와포드가 좀 무서운 게 초반부에 그 빅클럽들이랑 좀 경기가 많았거든요. 첼시랑도 경기가 있었고 제 기억에 또 누구랑 있었더라. 하여튼 약간 빅클럽 우리가 말하는 그 일곱 팀이랑 되게 경기가 많았던 걸로 보이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한 번도 힘격 그러니까 쉽게 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첼시랑도 일단 먼저 이기다가 역전을 당했고 그건 첼시 색깔이라 살을 내줄 테니 뼈를 내놔 약간 그런 뭐 어쨌든 마포드 자체가 이렇게 쉬운 팀은 아니라는 거 이번 시즌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골 넣은 선수가 순이가 선수죠? 디니 디니인가요? 순이가 선수 골 넣지 않았나요? 준이가가 두 번째인가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맨유 선수들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못한 게 순이가가 그 네이마르 척추 그 선수 아닌가요? 그랬나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그랬나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 뛴 거 아니에요? 아 나오자마자 첫 터치가 골이잖아. 내 아이로 첫 터치인가 막 아무튼 나오자마자 골인데 그래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다들 저기 이선에서 슬금슬금 오는 거 냈었구나. 그래서 냈었구나. 뭐 아무튼 뭐 맨유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어쨌든 맨유가 3대1로 패배. 아마 다음 주말 경기가 레스터로 알고 있어요 저는. 저도 그래요. 맨유가 레스터 경기죠. 레스터가 지금 또 한참 올라오고 있는데 4연패를 기록할지. 레스터가 이번에 누구랑 경기를 했죠? 이번에 레스터가 저기 어디야 그 슬라미니가 두 골 넣은 건 알고 있는데 저기 번리 아 그쵸 번리 이번에 레스터는 어떻게 보면 쉽게 승리 따신 팀에서 쉽게 승리 땄고 근데 좀 얻은 거는 아까 말했듯이 슬라미니. 이번에 마지막 영입하면 슬라마니가 골을 넣었다는 게 그것도 두 골이 넣었다는 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그쵸. 레스터 경기로 네. 일단은 바디가 돌아오고 바디가 이제 아 바디는 계속 득점하고 있었고 그쵸. 그리고 마레즈가 지난 이제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살아났죠. 그쵸. 살아나고 두 골 넣으면 살아나고 게다가 이번 경기에서 이제 슬라미니가 두 골 넣으면서 이렇게 또 세 명에서 공격을 잘 이끌어가요. 그쵸. 예. 근데 경기를 보고 싶은데 경기가 안 올라와. 뭐 인터뷰 경기만 인터뷰 영상만 올라와. 뭐 라니엘이 뭐 빠야? 심지어 상대편 인터뷰도 안 올라와. 라니엘이 막 띠릭하고 올라오고 끝내. 자 네이버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 제발 듣겠어? 나만 지들 것도 안 될걸? 어쨌든 레스터는 상승세죠. 분위기가 좋고 다음 경기 맨유로서는 이 안 좋은 분위기 속에 작년에도 레스터한테 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내 기억도 그러네. 졌을 텐데 아마 좀 절치부심해야 될 것 같고 래시포드의 출전을 좀 많이 늘려주고 마샤도 좀 기회를 다시 많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마샤 이번에 부상 아닌가요? 부상 당했나요? 이번에 부상 당해서 몇 주 끊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음 경기 나올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아파하더라고요. 그 첫 골 먹힐 때가 그 누구야? 카푸에가 첫 골 넣을 때가 그 약간 논란 심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게 마샬 거기서 부상당해서 교체하였다고. 마샬이 없으면 근데 힘들겠는데 맨유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가면 레전드들이 일단 루니를 깎아내리고 있죠. 깎아내린다기보다는 이제 그만 선발해서 내려와라. 이제 긱스가 마지막 딱 날려주면 끝인데 스쿼드까지 다 날렸으니까 이제 루니 이제 내려와라 이제 그 자리를 캐릭이 메꿔야 된다는 소리가 주류의 얘기인데 근데 또 나와서 캐릭이 못하면은 또 기동력이 안 되니까 분명히 후반전 되면 또 폼 떨어질 거라고 그러면 또 말 나온다고 그럼 또 에레라 쓰면은 또 에레라는 또 뭐가 이래서 안 된다 또 나와 결국 포그바 살리려고 추가로 또 누굴 영입해야 돼 그럼 포그바 때문에 얼마를 쓰는 거야 도대체 지금 1300억에다가 뭐 추가로 포그바 뭐 짝으로 뭐 한 400억, 500억, 요즘 판돈이 기본이 400억이니까 4,500억 쓰면은 혼자 2,000억이야 2,000억 어쨌든 포그바가 살아나주고 이제 앞에서 공격진이 좀만 골을 넣어주면은 맨유로선 참 좋을 텐데 뭔가 아쉽네요. 뭐 맨유 팬이 아니니까 나는 맞아, 우리는 맨유 팬이니까 아쉽진 않아. 이번에 첼시가 졌으니까 그 얘기 마지막에 하는 거 아니었어요? 마지막에 할 건데 나는 아무튼 본격 빠돌이 방송 뭐 다음 경기는 간단하게 잼 날리고 가죠. 헐시티 아스날? 헐시티 아스날 가볍게 잼 날리고 가죠.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일단 아스날이 잘했어요. 몰아넣고 잘 때리더라고요. 그쵸. 몰아넣고 잘 때리는데 그 헐시티의 양쿠포비치 골키퍼 없었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6대1, 7대1 경기도 나왔어요. 잘 막았는데 잘 막았는데 약간 헐시티가 시즌 그 초반의 분위기를 못 다시 이끌고 가는 게 아닌가 뭔가 좀 지난 경기 첼시한테 졌어. 그쵸구나. 아이씨 첼시 얘기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뭐 아무튼 헐시티가 초반 분위기를 못 끌고 가니까 A매치 기간 휴식 기간에 좀 더 준비를 많이 했어야 됐을 텐데 뭔가 그 기간에 연습을 안 했나? 에이 근데 헐시티는 어차피 뭐 우승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이제 리버풀도 잡았었고 레스터도 무승부 끌었고 하니까 일단 상위권 팀들을 초반에 다 해서 1승 1무 2패면은 중위권 도약으로는 괜찮은 출발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스노드글라스가 이번에도 골은 넣었지만 그래도 대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아스날에서 눈여겨볼 건 사카 선수가 골을 넣었죠 마지막에. 아 그랬죠. 빨래쭉 골을 넣었죠. 근데 그 경기 이제 물론 뭐 몇 번째 골이었지 이게? 마지막 골이었나? 마지막 골이어서 헐시티가 이제 발이 무겁다 치지만 자카를 그 자리에서 그렇게 냅두면은 당연히 때리지. 당연히 때리. 자카 볼 그 중거리 슛 좋기로 얼마나 유명한데 그 자리에 그렇게 냅두나 그거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무스타피가 저는 살짝 그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도 그렇고 좀 의아하더라고요. 좀. 그렇죠. 약간 그 아 이건 챔피언스리그 경기여서 이따 얘기하겠지만 뭐 그 뭐였지? 이렇게 그 헤딩을 따주는 것도 위치를 잘 못 잡는 건지 막 해가지고 계속 선수를 놓치고 아직 그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과연 이런 실력을 500억을 주고 데려올 500억을 주고 메르테사커 돌아올 때까지만 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진짜 나중에는 결국 또 코시엘리 메르테사커 이 라인이 돌아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아스날은 이번 경기는 참 기분 좋게 승리하면서 승점 3점을 추가했고요. 다음 경기는 맨시티 보머스 경기죠. 아 맨시티 무서워요.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 보면 볼 때마다 무서워. 맨시티는 일단 시즌 시작하고 나서 한 경기도 안 졌죠. 네 그렇죠. 지금 계속 챔피언스 9연승? 9연승이죠 챔피언스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포함 무패 네, 행진 챔피언스 달리고 있는데 챔피언스리그 포함 9연승일 거예요 제 기억에. 왜냐하면 이제 조별에서 그 플레이오프부터 치르고 그 올라왔기 때문에 슈테어워였나? 네, 그 팀이랑 했었으니까. 근데 맨시티 이제 경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패배 스타일이 확실히 녹아들면서 정말 무서워졌어요. 아 근데 패배 스타일은 첫 경기부터 계속 녹아 있었어. 아 근데 점점 잘 녹아. 점점 잘 녹아드는 거긴 한데 그 이제 그 중심에 이제 데브라이너. 아 데브라이너가 어떻게 보면 시즌 처음에 이제 살짝 자리를 못 잡는 게 있었는데 자기가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를 살짝 헷갈려하는 그런 게 있는데 오히려 실바가 빠지니까. 그러니까요. 데브라이너가 날라다니더라고. 약간 실바가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었지. 앞에서 선배가 후배의 앞길을 막은 거지. 약간 실바가 좀 더 공격적이고 데브라이너가 좀 약간 내려와 있던 그런 상태였는데 그랬나? 아무튼 페르난지뉴 한나 이제 냅두고 계속 이제 다 올라갔죠. 공격만 하긴 했으니까 뭐 그래도. 그런데 이제 계속 실바랑 살짝 겹치는 약간 동선이 겹치고 동선이 겹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 있어야 될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바가 이제 확실히 풀타임 경기 뛰기 힘드니까 이제 이번 경기 완전히 빼버리고 보니까 데브라이너가 아주 그냥 컨디션 문제 때문에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맨유 경기도 지난주 맨유 경기도 그랬는데 데브라이너가 확실히 완전히 지금 물이 올랐어요. 첼시는 아주 후회를 해야 돼 땅을 치고. 루카쿠 보내고 첼시는 운이 없어. 그 에메날로 개 네. 그 세 네. 그 나이지리아 그 미켈 아우씨 미켈 아버지 그 아니 이게 뭐지? 약간 그 한국 야구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LG팀만 나가면 잘한다는 그런 소리가 있는데 탈지 효과라는 게 있는데 약간 첼시도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탈첼시 효과를 아 그래서 지금 팔카오가 모나코에서 또 달라졌어. 미쳤다니까? 이게 뭐지? 이게 첼시만 나가면 돼. 토레스 봐. 그 누구야 그 아 뭐지? 쿼드라도도 그러니까 쿼드라도 유벤 가서 유벤투스에서 잘하고 이게 뭐야? 이게 첼시가 시올레 진짜 끝도 없다. 끝도 없어. 내가 얘네를 왜 좋아했지? 아 진짜 아니 옛날에는 그 고정 멤버가 있었잖아요. 램파드, 존테리 아 뭐. 램파드 보고 싶다 진짜. 아니 고정적으로 잘해주는 애들이 있으니까 못해줘도 이렇게 그래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고정적으로 잘해주는 애가 없어. 아 테리 똥 싸고 있고 아 램파드 지금 미국 가서 막 날라다니던데 뉴욕인가? 뉴욕 가서 기록 쓰고 있더라고요. 혼자 다 하더라고 축구를 그냥. 아무튼 그러고 있던데 아 다시 데려오면 안 되나? 데려와가지고 애들 빠따 좀 날려야 될 것 같던데. 자 우리가 맨시티 경기하는 이상대로 많이 빠졌는데 아, 맨시티 데브라이너가 이번에 두 골 넣었죠? 그랬죠. 그냥 이 경기는 데브라이너, 이에나초, 스털링이 다 해가지고 따로 골 누가 언제 넣었는지도 따로 안 적어놨어 이 경기. 이게 그 바르셀로나의 MSN이 있잖아요. 네. 그 맨시티는 DIS가 있다고. 데브라이너 나 그거 보고 그거 보고 빵 터졌잖아. 그러니까 DIS 뭐지? 나도 이게 뭐지 봤어. 아, 난 심지어 이에나초까지 이에나초를 넣을 줄 몰랐어. 아, 이에나초를 넣을 줄은 몰랐다. 아, 근데 셋이서 쿵짝이 잘 맞았어요. 스털링은 물론 아게로랑 다비드 실바가 들어와도 잘 맞았는데 데브라이너랑 이제 이에나초 같은 경우는 실바랑 아게로가 빠지면서 또 나왔던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또 나온 공격 조합이죠. 펩 살짝 머리 아플 것 같은데 이제. 너무 좋은 조합이 많아요. 놀리토도 못 해주는 게 아니고. 놀리토도 물 퇴장을 당하긴 했지만. 그쵸. 승질 부려가지고. 오히려 놀리토 퇴장 당한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그 이후로 어제 잘 된 걸 수도 있어. 어, 그래야 좀 다음에 좀 덜 고민하니까. 놀리토는 일단 빼고. 일단 근데 불쌍한 사람 하나 있어. 경우에서가 좋아. 나바스. 헤수스 나바스가 아. 너무 불쌍해. 이제 진짜 바이 들을 데가 없어. 르루이스 안에도 대기 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이 드릴 데가 없어요. 나바스 스페인에서도 아마 비톨로한테 밀렸죠? 밀렸어요. 뭐 이게 없어. 일단은 맨시티를 나가야 할 것 같아. 일단 이제 나가야 돼. 나스리도 나갔는데 뭐 나가야지. 나스리는 그 맨시티에서 이제 뛰었던 경기에서는 움직임 괜찮길래 어 펩이 쓸려나 했더니 세비야로 확 가버리고. 뭐 아무튼 뭐 그리고 이제 좀 주목할 건 긴도간이 어. 첫 골을 기록했어요. EPL 에이, 첫 골. 이 아 EPL 첫 골? 난 또 첫 골을 이 경기 첫 골을 넣었다고만. EPL 첫 골을 넣었죠. EPL 데뷔 골. EPL 데뷔 골이죠. 시원하게 넣었어요. 그렇죠. 데브라이너가 툭 내준 거 시원하게 넣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었던 게 제길시요. 아 제길시 그 첫 번째 골 먹힐 때. 그쵸. 그 벵거가 그러니까 벵거가 제길셔 이제 본머스로 네. 보내면서 그 뭐야 아 제길셔는 나중에 아스날 감독을 해도 된다고 그런 인간이 박스 앞에서 그렇게 대놓고 미냐? 나 그거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벵거 드디어 진짜 노망이 난 게 맞구나. 내가 봤을 때 벵거 이거 시즌 도중에 아 치매 걸릴 수도 있겠다. 저게 뭐 하는 짓거리야 저게 도대체가. 아 보고 너무 어이가 없는 진짜 박스 바로 바깥에서 누가 들어갔었죠? 누구 스털링이었나 이에나촌 아 데브라이너였구나. 데브라이너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지가 뺏겼으니까 마음이 다급하다고 해도 이렇게 밀어 이렇게. 나 그 뭐 이거 그 스케이트 탈 때 이렇게 밀어주는 거 그건 줄 알았어. 와 그거 이제 미셔도 이제 안 되나 봐요. 과연 아스날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도 전맨이 되는 것인가? 과연 제길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 뭐 이제 아직 어리니까. 뭐 첼시는 뭐 피아존 만년 유망주 계속 돌리고 있는데 뭐. 난 이적한 줄 알았어. 언제 한번 그 첼시 임대 문제 때문에 딱 붙는데 얘가 아직도 이적을 안 하고 있을 거야. 야. 몇 살이지? 22살인가? 아, 어려요 피아존도. 피아존 17살 때인가 영입을 했으니까. 어쨌든 맨시티는 기분 좋게 4-0으로 본머스를 꺾으면서 네. 이제 프리미어리그 1등으로 등극을 했고요. 브라보 선수는 맨유 경기에 비하면 오히려 안정적인 경기력을 선보여줬고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느끼는 게 펩이 가는 팀은 골키퍼가 능력치가 중요치가 않아. 왜냐하면 발리 기수만 좋으면 돼. 선방할 이유가 없어. 왜? 공이 안 오거든. 앞에서 다 하니까. 공이 안 와. 하긴 뭐 콜라로프가 그 앞에서 뛰고 있는데 그 앞에서 뭐 볼 날리고 있는데. 일단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바이데스는 워낙 얘기가 많았잖아요. 바이데스도 얘기 많았지. 바이데스 워낙 얘기 많았죠. 얘는 손이 고자다. 손이 고자라 얘는 공 오면 안 된다 이 소리 많았는데 이번에 미드스브로 경기가 보니까 바이데스가 선발이었더라고요. 졌거든요 미드스브로. 졌는데 그래서 바이데스 기능이 다 됐어. 바이데스도 뭐 맨유 가가지고 폼 다 떨어졌지 뭐. 몇 년 쉬었지? 3년 쉬었나? 3년 쉬었죠. 네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맨시티 제가 이거 그 국내 중계 보다가 엄청 터졌던 게 스포티비에서 중계를 했잖아요. 그쵸. 김병지가 같이 이제 김병지 해설위원이 같이 해설을 하는데 그 스털링 세 번째 골 스털링이 넣은 거 그거 하는데 아 스털링이 넣었나? 아무튼 이에나초였나 데브라이너였나 했는데 크로스를 이렇게 넘겨줘. 누가 봐도 저건 크로스야. 근데 김병재 해설위원 너무 자신있게 아 저건 크로스가 아니에요! 이러고 있는 거야. 다 옆에서 같이 중계하던 김태룡 해설위원이랑 이제 그 캐스터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둘이서 어? 저게 아닌가? 막 둘이서도 네? 이러고 있는 거야. 나 그거 보고 너무 빵 터져가지고. 김병재 해설위원 현역 은퇴하더니 이제 크로스를 구분하는 게 달라졌어. 아 저건 크로스가 아니에요. 슛이에요 슛. 아 저건 슛이에요. 막 이러고 있는데 예? 저건 누가 봐도 크로스는 내가 봤을 때 그때 내가 댓글을 안 봐서 그렇지 댓글 봤으면 난리 났었겠다. 난리 진짜 난리다 진짜. 어쨌든 맨시티는 기분 좋게 4-0 이제 이끌어서 승리를 했고요. 다음 경기 어느 경기 할까요? 토트넘 이제 한번 주모를 불러볼까요? 주모를 불러볼까요? 우리의 그 국뽕이 살아났습니다. 국뽕이 살아났어요. 이건 국뽕이 아니야. 이건 잉글랜드에서도 난리치고 있는데 뭐. 아니 잘했어요. 봤는데 경기를 봤는데 잘했어. 그런데 데나이어가 불쌍하더라 진짜. 근데 데나이어도 되게 웃긴 게 손흥민한테 그렇게 드리블 공간을 주면 안 되지. 공간도 너무, 주면 안 됐어. 너무 많이 줬어. 그러니까 뭐 어떤 생각을 한 뒷공간을 생각한 건지 모르겠는데 자기랑 그러니까 손흥민이 볼 잡고 있는 위치랑 데브라인을 한다. 데나이어 위치랑 너무 머니까 손흥민이 정도면 그냥 툭툭 치고 들어가도 되겠는데 하면서 툭 치고 오른발로 저기 뭐냐 슈팅하고 그쵸. 툭 치고 왼발로 크로스 그쵸. 올리고 그러니까 데나이어가 욕먹고 90분 내내 고생만 하다가 90분 내내 다리 뚫리고 계속 알까이고 또 수비도 왜 이렇게 다리 벌리고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그 김태리 해설위원이 그 소리 했어요. 손흥민 선수 다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아프리카 선수들이 자유의 있잖아요. 템포가 밀리면은 템포가 밀리면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린다고. 상대가 죽든 내가 죽든 박살 내버린다고. 손흥민 선수 조심해야 된다고 그 소리 계속 하면서 했는데 너랑 나랑 같이 나가자. 다행히 손흥민 선수가 부상은 안 당했고 이 경기 평점 9.0점 받았죠. 그 유럽 3대 리그에서 이번 라운드 최우수 선수였다고 해요. 이번에 근데 웃겼던 게 이번에 코너킥이 제가 토트넘이 13개인가 찼거든요. 다 손흥민 선수가 잡았거든요. 다 손흥민이 잡죠. 이번에 에릭센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에릭센, 라멜라 다 빠졌죠. 다 빠졌기 때문에 킥에 담당할 수 있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프리킥은 해리케인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아니야.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야 그것 때문에 호지슨이 얼마나 욕을 먹었는데. 야 케인도 자기가 차면서 내가 왜 찼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게 그건데 지금. 아니 뭐 어쨌든 안 돼 그거는 안 돼. 아니 뭐 일단 킥력이 좋은 선수가 해리케인이나 손흥민 두 선수밖에 없었으니까 다이언은 아예 센터백 보고 있으니까 킥을 사면 안 되잖아. 차라리 델리알리 이거 보고 차라고 해. 델리알리 보고. 델리알리 아직 어려서 안 돼. 아니 뭐 어린 것도 상관이 있나 뭐. 뭐 어쨌든 이번에 좀 토트넘이 신기했던 거는 저는 이제 다이어가 센터백을 봤다는 거. 그리고 무사 덴벨레가 오랜만에 선발 복귀했다는 거. 일단 무사 덴벨레 지난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선발 안 썼다가 포체티노가 겁나게 욕을 먹었기 때문에. 게다가 또 하필이면 손흥민이랑 바꿔가지고 그쵸. 겁나게 욕을 먹었기 때문에 국내외로 이건 욕을 먹어서 아무래도 일단은 덴벨레를 쓸 것 같았고 근데 에릭슨이랑 라멜라 둘 다 뺄 줄은 몰랐어요. 저도 그게 놀라네. 그래가지고 지금 시소코랑 손흥민이랑 같이 넣었는데 아 저 시소코 왜 거기 넣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약간 윙에는 적합하지 않은 플레이를 해준 게 아닌가. 나는 오히려 이번 경기로 좀 뭐랄까 그 포체티노가 굉장히 많은 것도 얻었고 많은 것도 잃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하나는 손흥민 시소코 이렇게 좌우로 놓은 게 직선적인 플레이가 굉장히 강하니 시소코도 우당탕탕하면서 그쵸. 직선적인 플레이가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가지고 물론 옆에 손흥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직선적인 것도 갖췄고 이제 에릭센 같이 이제 세밀한 발도 갖췄고 해서 다들 이제 자기 역할을 해주니까 공격 옵션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라고 그쵸 그건 많죠. 그 생각을 했거든요 보면서. 근데 그게 별로일 줄은 몰랐네. 저는 시소코가 이거 챔스 경기 나왔을 때는 정말 이제 활발하게 이제 사이드에서 놀아줬는데 이제 그거 보고서 아 얘도 확실히 윙으로서는 괜찮은 윙이다 싶었는데 이번 경기는 약간 가운데서 조율해준 선수가 없다 보니까 마음 놓고 뛰질 못한 것 같아. 마음 놓고 윙쪽에 사이드 쪽에서 이렇게 놀아주지 못하고 약간 자기가 볼을 소유하면서 약간 제치고 이제 들어가려는 게 좀 많았던 것 같아. 왜냐 가운데서 뿌려주는 마음 놓고 에릭센 같이 이렇게 툭툭 뿌려주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덴벨레도 그렇고 완냐마도 그렇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알리도 어떻게 보면 뿌려주는 스타일은 아니죠. 자기가 뚫고 들어가지. 그렇지. 받고 슈팅 때리거나. 그쵸. 뭐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시소코가 뭔가 중앙 미드필더로서 역할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소코가 윙으로 뛸 때 드리블도 많이 해. 많이 하죠. 어, 많이 되게 많이 해가지고 그 피지컬로 밀고 들어가는 우당탕탕 드리블 몇 이번 경기에도 몇 번 봤는데 이게 캉테가 키 크면 그런 느낌이 아닐까. 키 크고 몸 좀만 좀만 더 크면. 근데 그러면은 이제 드리블을 못 하겠지. 저기 누구야 데파이. 데파이 벌크업 했다가 어. 아 데파이 얘기해서 나 그러는데 유로파이 데파이 나왔어요 교체로. 아 그 아 교체로? 난 또 선발. 네덜란드라서 홈이라서 내보낸 거 같아. 혹시나 했겠지. 어, 혹시나 해서 오랜만에 네덜란드 돌아와서 골 넣나 싶어. 뭐야 아까 페네르바체라며. 페네르바체. 페헤노르트. 아 페헤노르트. 페헤노르트. 페네르바체 터키. 헷갈렸네요. 페네르바체 터키. 어쨌든. 뭐 네. 네. 그리고 아 그리고 아까 제가 또 잃은 것도 많다 했잖아요. 일단은 덴벨레 다이어가 햄스트링 올라온 것 같아요. 덴벨레가 일단 제일 먼저 올라와서 나갔고 다이어는 오랜만에 센터백을 봐서 이제 뒤로. 아 근데 원래 수비형 미드필더 보던 선수라. 그 다이어가 이제 센터백도 가능한. 그 하긴 해요. 어 가능해서 이번에 그 누구야. 알더베르트를 안 넣었죠. 아니 누구? 알더베르트랑 다이어를 넣고 아, 왼쪽에 베르통헨을 왼쪽으로 돌렸지. 왜냐면은 카일 워커였나? 아 데니로즈. 데니로즈. 데니로즈가 지난 어 무슨 경기였던가? 무슨 경기였지? 아무튼 거기서 부상당하면서 한, 모나코 경기? 아니요 모나코 그 전 경기. 경기 전 경기였는데 EPL 경기였는데 그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아 손흥민 골 넣은 경기? 아 맞아 그거다. 손흥민 골 넣은 경기 그게 스토크시티였나? 그쵸. 스토크시티전에서 어, 부상을 당하면서 어 베르톤의 왼쪽으로 돌렸는데 아무튼 뭐 다이어가 오랜만에 수비로 뛰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이제 뒤로 이제 움직이는 뒤로 움직이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햄스트링이 올라왔고 그리고 저기 누구야 덴벨레도 간만에 경기를 뛰어서 그런지 덴벨레 긴장한 거지. 하여간 눈을 왜 찔러가지고 또 첼시 얘기네. 오늘 왜 뭐든 뭘 얘기를 해도 다 첼시야? 다 첼시지? 아 이게 이상하네. 이게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 우리는 팬 우리는 첼시 팬이기 때문에 첼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아니 아무튼 아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얘기하는 게 다 그거잖아. 그러니까요. 아무튼 덴벨레도 햄스트링 올라와서 근데 좀 가벼운 부상인 것 같긴 하지만 덴벨레는 자기가 걸어나 덴벨레랑 다이어는 둘 다 자기 발로 넘어갔는데 그렇죠. 문제는 해리케인. 태클 걸었는데 발목이 완전히 돌아갔죠. 지금 아, 부상 깜짝 놀랐어. 6주 부상이라는 거. 아, 두 달. 두 달? 두 달. 두 달 반 두 달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이제 토트넘이 다음 한 한 달 두 달 동안 경기가 굉장히 빡세요. 제가 그쵸. 적어왔는데 어 체스카 모스크바 원정 경기 있습니다. 당장, 28일에 그쵸, 다음 당장. 그 다음에 어 10월 2일에 맨시티 홈 경기 있습니다. 맨시티에서 맨시티 이제 그 홈 경기. 이건 지고 가는 거고. 그리고 어 레버쿠젠 어 19일 날 레버쿠젠 챔피언스리그 어, 원정 경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11월 3일 날 홈 경기 바로 레버쿠젠 둘 다 있고 이렇게 두 경 이렇게 두 달 정도. 그리고 레스터 29일 날 레스터 이제 10월 29일 날 레스터 경기 있고 이제 11월로 넘어가면은 아스날 원정 경기 6일 날 있고 웨스트햄 홈 경기 20일이 있어요. 망했네. 지금부터 딱 두 달이에요. 지금 오늘 녹음 시간이 20일이죠? 그쵸. 어, 딱 20일 두 달 봤을 때 웨스트햄까지 못 나오고 그 다음 경기가 모나코 원정 경기 23일날 3일 만에 과연 폼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뭐 못한다고 봐요. 그 다음 경기가 뭐냐? 27일에 첼시 원정 경기. 아이고 난리 났어 지금. 그래서 지금 쉬운 어, 경기 하나 없네요 이제. 그래서 지금 얀센을 최전방에 놓을 것이냐 손흥민을 최전방에 놓을 것이냐 그러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최전방은 아니라고 봐요. 손흥민 최전방에 놓으면 발이 죽어요. 어, 항상 뒷공간이 그, 없어지면은 그 선수는 게다가 특히 요즘은 어, 막 뒷공간이 자주 없는 그런 어, 경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손흥민 선수 일단 뒷공간 없으면 버릇하고요. 최전방 세워놓으면 자꾸 동선 겹치고요. 조금 뒤에서 플레이를 해줘야 돼요 손흥민은. 일단은 앞쪽에 공간이 좀 많아야 돼. 그쵸. 최전방에 쓰기에는 뭐 안 될 것 같고 아직 부족한 근데 그렇다고 치기 얀센도 지금 너무 보여주는 게 뭔가 좀 움직임 자체는 괜찮은데 뭔가 욕심부리는 것도 같고 아직 경기 골이 없으니까 리그 데뷔 골이 없으니까 어쨌든 뭐 토트넘은 이런 게 정말 부상으로서 이런 게 많은 그런 네. 팀인데 거기에다가 데니 로즈도 언제 복귀할지 모르니까. 그쵸. 언제 복귀할, 내가 모르니까. 내가 몰라, 이건. 언제 복귀하나. 어쨌든, 참, 토트넘으로서는 좋은 분위기를 살 수 있는데, 이게 아쉽네요. 리그는 승승장구하고 있죠, 이제. 한 그렇죠. 번. 그렇죠. 초반에 조금 못했다가. 아, 근데 토트넘에서 좀 아쉬운 게 또 하나 있어요. 샤들리 선수가 이적을 하더니 골에 두 골이나 넣었어, 한 경기. 뭐 그러다가 또 샤들리 옛날에도 한 두 골 몇 골 넣긴 했습니다. 샤들리가 웨스트 브롬을 가더니 하드 캐리 하더라고. 한 집밖에 없으니까. 런던 선수가 있긴 하죠. 근데 런던보다 골을 잘 넣어. 어쨌든 토트넘으로서는 좀 아쉬운 소식인데. 아, 그래도 샤들리 있었으면은 손흥민도 없었지. 더 골 빠개죠. 지금 아직 포체티노가 손흥민을 제대로 못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경기 이후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 경기 전까지는 아직 손흥민을 잘 못 믿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샤들리 있었으면은 샤들리를 썼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워낙에 맨날 샤들리를 교체로 많이 썼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손흥민 선수는 조심해야죠. 지금 이 띄워주는 국내에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에서도 지금 대서특필을 쓰고 그러고 있는 분위기인데, 손흥민 선수 이럴 때 언니가 극찬했죠.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선발을 할 수 있고. 자신감은 보이되 너무 거만하게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 플레이 자체도 이렇게 너무 약간 손흥민이 그런 게 있긴 있는 있어요. 없지 않아. 그러니까 한 번도 말을 안 해봤으니까 성격은 잘 모르겠는데, 플레이 이제 이렇게 패턴을 보면은 띄워주면 또 못해. 그러니까. 띄워주면 다음에 좀 뭐랄까 기고만장한다. 그래서 못하는 것 같고. 작년이 그랬어. 데뷔 시즌이 처음에 이제 와서 유로파에서 처음에 골, 이제 몇 골 넣다가 유로파에서 골 넣고 데뷔 이제 리그에서 골 넣으니까 리그 두 경기 연속 골 넣었죠. 두 경기 연속 골 넣고 나니까 오 잘한다 했더니 잘한다 했더니 맞아. 벤치 달고 부상 당하고 벤치 달고 있고 이러고 있었죠. 포체티노가 어쩌면 손흥민을 달구는 방법인 것 같아요. 안 쓰는 게. 손흥민을 달구는 뭐 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손흥민 왜 그 아까 말했듯이 짤 중에 그 이거 있잖아요. 그 포체티노가 뭐랬더라? 라멜라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손흥민한테 공 주지 마라. 쟤까지 레알한테 뺏길 순 없다. 약간 그런 거 아닌가. 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손흥민이 또 살아나기도 하니까, 중요한 경기를 위해. 비밀병기인가요? 비밀병기. 뭐랄까, 사드? 비밀은? 한국산? 야, 비밀은 아니구나. 역시 한국산. 사드는 미국산이지. 뭐, 아무튼. 어쨌든. 자, 이제 그 다음 경기를 이제 첼시 경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첼시 리버풀. 첼시 경기 하자. 첼시 리버풀 경기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 씨 보다가 욕할 뻔, 진짜 엄마 몰래 내시에 보고 있었는데. 경기 보면서 큰 소리로 욕을 막 날릴 뻔했어. 아 저는 그 경기를 맨 처음에 이제 페북을 보는데 경기에 있는 줄 몰랐어요, 솔직히. 그냥 주말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페북 그날 좀 늦게 잤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늦게 잤는데 페북을 보다가 이제 그 첼시 페북에 그게 경기장 그 이미지가 올라오더라고요, 갑자기. 뭐지? 오늘 경기 있나? 그리고 이제 그냥 또 멍 때리다가 새벽 4시 넘어서 4시 반쯤 네이버를 켰는데 첼시랑 리버풀이 하고 있네? 그렇지. 켜서 봤어. 이게 뭔, 이게, 어? 이게 경기야? 아이, 리버풀 압박하는데 마티치 오스카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거야, 도대체? 와, 진짜. 마티치 골 어시스트 하는 것만 좋고, 나머지는 그냥, 아, 얘 뭐하냐? 막 진짜 아니, 이러고 있고. 일단, 캉테가 들어오고 나서 수비에 대한 생각을 버린 것 같아요. 아니, 수비는 그렇다 치는데, 압박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탈압박도 그렇고. 패스 줄기가 자체가 안 나가잖아. 근데 원래 자체 마티치 선수가 그렇게 탈압박이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그 몸으로 미는 게 좋은 선수지. 앞으로 전개가 안 되니까 아 차라리 나중에 파브레가스 한 7분 남겨놓고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이따 이 얘기도 할 건데 그때부터 파브레가스가 뒤에서 빵빵 때려주니까 아 좀 그제서야 조금 시원하더라. 아 그래 이게 진작에 나왔어야지 하는데 이미 늦었지 뭐. 83분에 3명 교체하는 게 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어딨냐 그게. 아 진짜. 그럼 오스카 얘는 왜 쓰는 거야 도대체? 그 파브레가스보다 약간 좀 더 수비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다 해서 오스카를 쓴다 하는데 오스카가 아니 그래 수비적인 능력이 좋다 쳐. 그래 11번 태클 시도해가지고 5번 성공했어. 이게 그냥 그것도 어디서 뭐냐 상대방 그 진영에서 이제 수비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진영에서 앞에 상대방 진영에서 한 게 3개였나? 3개 중에서 하나 성공했던가 그러고 다 내 진영 앞에서 그렇게 그 태클 실패하고 있으니 그게 어디가 수비가 좋은 거냐고 그게. 그 지금 콩테 감독도 머리 아플 거예요. 약간 콩테 감독도 약간 고집 있는 것 같아. 고집이 세. 일단 선수들 일단 첼시는 콩테가 오기 전에 오스카를 팔았어야 됐어. 콩테한테 오스카를 보여주면 안 됐어. 그 밀란 간다고 했을 때 그냥 보냈어야 갔어. 돼. 인터밀란이었나 밀란이었나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오스카가 지금 첼시에 있는 게 첼시한테 너무 해요. 소득이 없어. 아 차라리 이렇게 오스카 수비 안 될 거면은 차라리 파브레가스 어차피 똑같이 수비 안 되면은 파브레가스는 볼 아니요 저 수비를 할 거면 차라리 미케를 들라고 미케를. 미케. 응? 미케를 안 돼. 수비할 건 미케를 들라고. 미케를 안 돼. 뒤로 뻘 돌리는 거 그만 보고 싶어. 그래도 좀 앞으로라도 나가자 좀. 아 어쨌든 첼시가 졌어요. 캉테 혼자 경기했어요. 경기는 그러니까. 디에고 코스타 첫 골인 거랑 캉테 혼자 아자르랑 아자르 캉테 빼고는. 코스타가 골은 계속 넣어주는데 경기를 못 이겨. 다섯 경기 연속 득점 포인트. 그렇지만 기록을 세우면 뭐해. 이게 아게로가 득점했던 것보다 속도가 빠르대요. 속도가 빠른데 팀은 져. 아 그 이 분 간격? 네. 아 그리고 왜 교체 투입을 84분에 한 걸까?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돼. 솔직히 말해서 콘테 감독 이 교체 투입이 제일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84분에 이제 6분 남았잖아요. 그쵸. 그럴 거면 어차피 전원 공격하겠다는 얘기, 이때 교체를 하겠다는 얘기는 3명을 한꺼번에 교체를 하겠다는 얘기는 전원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럴 거면은 왜 바츄아이를 안 쓴 거지? 그쵸. 난 왜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가네. 바츄아이 그 콘테 감독이 첫 경기였나요? 두 번째 경기였나요? 지고 있으니까 그냥 사이사 써버렸잖아요. 두 번째 경기죠. 두 번째 경기였나? 사이사 썼잖아. 사이사 쓰니까 그러고서 이제 바츄아이가 만들어주고. 근데 왜 이번 경기에서는 어차피 질 거면 한 점 경기나 두 점 경기나 내가 봤을 때 맨시티 독주할 것 같은데 그렇게 골득실이 중요할 것 같아. 골득실보다 승점이 우선일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콘테가 그 아브라이모비치 구단주랑 뭔가 무언의 계약이 있었던 건 아닌가. 너 고정적으로 1년 써줄게. 1년 네 맘대로 해. 이게 아닌가. 그런가? 그건 아닐걸요. 근데 챔스는 가야 돼. 왜냐면 아브라이모치 챔스 엄청 좋아하거든. 그렇지. 챔스 가고 싶어가지고 별 생 그 무리뉴 자르고 챔스 우승하고 싶어가지고 안첼로티 자르고 다 챔스 우승 못해요. 챔스 우승 못해 다 감독들 이제까지 갈아 엎은 건데 이번 시즌도 이러다가는 챔스 못 가요. 디마테오를 데려와야 돼. 다시 데려와야 돼. 디마테오가 명장이었어. 디마테오 살케 가서도 잘했어요. 지금 3연패. 지금 디마테오 아니야. 디마테오 살케 잘했어. 아무튼 디마테오 명장 다시 데려와야 됩니다. 템백스는 디마테오. 템백스고 한 명 올리고. 토레스의 그 900억 가치의 골. 바세가의 경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다 그 골은. 진짜 그 경기는 너무 웃겼어. 근데 그래서 결승 가서 우승했잖아요. 아, 그 경기는 내가 보고도 그 바르샤 팬들한테 미안했어. 네. 그때 당시에 심지어 그 경기에 테리 퇴장 나가지 않았어요? 그랬나요? 한 명이 퇴장 나겠어요. 그리고 이제 9명 내리고 그랬나? 그 드록바 퇴장당한 그 바르샤 그 16강전이었나? 그 경기는 기억이 나는데 퇴장당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진짜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케일 좀 이제는 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좀 움직이면 안 좋긴 했죠. 테리 차라리 루이스 다비드 루이스가 훨씬 나은 것 같아. 루이즈가 잘해줬어요. 그리고 이바노비치 빼고 마르코스 알론소 넣었으면 좋겠어. 나 알론소는 솔직히 보장이 그러니까 실력의 보증이 아니 그래도 써봐야 알지. 써봐야 알지 뭘 실력 보증이고 뭐고 어딨어 지금. 일단은 이바노비치 실력 보증이 안 되는데 이바노비치부터가 실력 보증이 안 되는데 일단 아스필리코에다 빨리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에 마르코스 알론소 일단은 써야 돼. 그래도 세리에아에서는 피오렌티나에서 잘해줬던 게 저기란 말이에요. 마르코스 알론소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마르코스 알론소 빨리 해야 돼. 아 써야 돼. 왜 안 쓰고 있는 거야 데려와가지고. 지금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이펠 어차피 이 정도 아닌가요? 좀 더 있나요? 기성용 선수 65분 출전 한 거 보라고 했는데 봤어요? 네 봤어요. 아 어땠어요? 그거요? 그거 존나 웃겨. 말이 잘못 나왔네. 그건 정말 웃긴 경기예요. 존나 웃겨. 정말 웃긴 경기고 그 경기도 봤고 이청용 5분 뛰는 것도 보고 왔고. 아 나 이청용 결국 또 이제 스토크시티가 이제 사토크시티가 되는. 네. 어쨌든 아 잠깐만 쉬었다가 그 경기 19 분데스랑 라리가 리뷰 같이 하는 걸로 하죠. 청중들은 하루를 기다려야 돼? 기다려. 잠깐만 쉬었다 돌아오겠습니다. 나도 목말라.